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운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운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서홍찬 동지, 김영수 동지, 조영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운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 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수산사업소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서해안의 금산포 지구의 위치도 정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015년 3월 현지에 나오시어 모든 대상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없게 건설하도록 구체적인 방도와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젓갈 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이름도 몸소 명명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명령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능금도와 취섬, 능금도와 곰섬 사이에 제방을 새로 쌓거나 정리하면서 부두와 호환, 생산 및 생활 건물, 다층 살림집들, 다가소, 유치원, 소학교, 종합편의, 자연에너지 발전소 등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를 불과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먼저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의 생산 건물, 갱도식 저장고, 보도 및 호환, 능금도 취섬 방조제를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과 생산 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금산포 지구의 능금도에 우리 시기의 현대적인 젓갈 가공 공장이 훌륭히 일도섰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시기의 기술 공정을 확립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치하시었습니다. 원료 준비, 혼합, 숙성, 주입 등 모든 생산 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 흐름선화하고 통합 생산 체계도 원만히 구축해 놓았으며 용기 보장 공정도 잘 꾸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젓갈품의 품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생산 현장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놓고 능력이 큰 갱도식 저장고도 훌륭히 건설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 및 호환, 능금도 취선 방조제 공사도 흠잡을 데 없이 했다고 하시면서 공해가 전혀 없고 해양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은 가까이에서 보아도 멋있고 멀리에서 보아도 시안하다고 풍치 수려한 능금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금산포 지구에 또 하나의 경관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은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수산물 가공 기지인 것만큼 서해안의 물고기 종류와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젓갈품들을 맛있게 만들 때 대한 문제, 우리 시기의 젓갈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기 있는 명상품을 내놓으며 새로운 젓갈품들을 개발할 때 대한 문제,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을 바로 세우고 두뇌진을 잘 꾸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금산포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건설된 금산포 수산사업선은 큰 배들을 수십 척 선축 계류할 수 있는 방파제 보도와 호환, 하류욕장, 상가대, 냉동가공장은 물론 사무청사, 문화회관, 오르공 합숙, 창고 등 수산물 생산과 오르공들의 생활이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오르공 합숙을 비롯한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시원하게 뻗어간 방파제 보드를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마치도 비행장 활주로에 서 있는 것만 같다고 보도선이 자막대기를 대고 금을 그어놓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하시며 능금도와 곰섬 사이에 제방을 막는 공사가 대단히 어려웠겠는데 불과 넉 달 동안에 끝낸 우리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은 세상에 대고 자랑할 만하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방파제 부두의 뒷면에 여러 동의 온실들을 규모있게 건설해 놓았는데 착상이 좋다고 면적 리용을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시었으며 오르공 합숙도 오르공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정성을 기울여 정말 손색 없이 잘 꾸려놓았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산림집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서해 지구에 시안한 해안 도시가 일떠선 것만 같다고 못내에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이날 자연에너지 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때 대한 방해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백 킬로와트 능력의 발전소를 주변 경치와 어울리게 건설함으로써 금산포 젓갈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금산포 지구에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건설할 것을 결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방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이 지구가 완전히 천지개벽됐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금산포 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 건설을 맡아 노동당 시대의 걸작으로 훌륭히 일도세움으로써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 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금산포 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하게 훌륭히 건설된 것만큼 해당 부문과 공장 수산사업소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